이리한 저국해방 전쟁 승리 63돌 조선인민과의 연대성을 간의 점에서 더의 출란 뒤에서 23일 집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집회에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더해출란도 지부, 더해출란도 조선문화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및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 경축 구바준비위원회, 구바 제1민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구바위원회의 공동주체로 22일 구바의 아바나에서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